Bienvenidos a las horas VIP en este concierto del 2012 a Live Tour in Seúl. Una selección especial de DJ Aide y DJ Toki. En nuestra nueva casa,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Todos listos? ¡Comenzamos! Hey, hey, hey, hey. beautiful night.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같이 생긴 게 씨. 매주?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건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저 죽고 싶지도 않고 환장하지도 않았거든요. 야! 오케이. 네 입에서 죽고 싶단 말이 나오게 해줄 가수. Fantastic baby.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이리라라 마음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낌대로 가 Alright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다 위로 저 위로 날뛰고 싶어 나나나나 Say what? 나나나나 Wow, fantastic Fantastic baby 이 난장판에 끝 방황 차례 땅을 흔들고 산보들 엉굴 충분한 race 분위기는 wild Catch me on fire 진짜가 나타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수위 불에 볼 판들이 미치듯이 뛰어봐도 거뜬한 우리 하늘은 충분히 답을 안 부르니 아무것도 묻지 말라봐라 듣기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I can't baby don't stop this 오늘은 타락해 미쳐바라게 가는 거야 Wow, fantastic baby Hey! 제발 이사들만 온다는 학교에 평범한 집 딸내미가 있다길래 누군가 했는데 그 너구나 젖은 채로 돌아다니면 감기 든다 그러면 또 아무데나 재치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야 Están escuchando Las Horas VIP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Se ha hecho eso? Big Bang. ¡Vamos a subir! I'm so stupid. 나도 널 못 믿어. 네가 날 버려놓고 이제 와 이러면 난 또 무너질 텐데 blah blah blah. Let's go. 오늘 아프다면 힘들어질 때면 너무 바쁘다면 친구분들과 그냥 오버트게 자 한잔하게 잠깐이면 됐던 맘처럼 나도 남자답게 고비되고 왔어. 오르는 척했어 we guess 똑같은 패턴도 네 말이 안 막아줄 말은 됐어. 너는 남는 게 콜라비 no problem. Everybody 너의 진심이 뭔데 못 넘어가 이번 Baby, I'm gonna hate you. 네 모습 그대로 맞춰놓는 나는 내가 미쳐가요. 지쳐가요. Liar, liar, stupid liar, liar, liar, liar. 가려진 미소에 숨기는 시선 누굴 보는지 네가 그럴 때마다 난 겁이 났어. 네가 무서워져 친구들이 볼까 조마해져. 혹시 돌아 돌아 돌아갈 수 있다면 좌절하는 내가 있다면 네 믿음이 널 힘들게 한 무엇에 지쳐 진짜 어쨌든 그래 사랑은 서로가 돼. 아플 때마다 사탄의 나이 같은 건 모두가 똑같아. 가난뱅이라도 눈은 달고 다녀라. 가난뱅이? 부자가 뭐 대단하다고? 그럼 가난한 게 대단한 건가? 서민. 이게 진짜 부자 부자니까. 까불고 있어. 회사 괜찮아? 어. 야! 듣던 음악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어온다. Yeah. 처음을 만난 설레이던 떨림 없는 회상의 카페인에 머물려 꼭 챙기던 그녀 예상한 시럽 이제 네 근처 감이 난 싫어. 자신을 속이고 yeah, 세상 위에 세워놓은 우리들 이름까지도 hey,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그냥보다 더 싫어. Oh my god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 날 찾아오는 건 공황 상태. 부러져가 심리 속에 방황해. 쓸쓸히 혼자 울 것이 빵한데 널 그리며 추억하는 불행한 화가 유일한 명작인데 비극적인 우리 사랑. 아직도 내 마음은 너로 가득한 화랑. 너 떠나서 우는 혼란한 사막. 네가 완전히 변기 하얀 늙은 밤에 향기를 기억하고 네가 떠난 너로 차가운 정정 밤에 너 기다리고 있는 작은 널 기다리고 있는 그리워 보고 싶은 날이면 널 부르고 있는 내가 타주던 커피와 첫번은 치카티와 두 속에 하얀 짐 위로 흐르는 짐 내가 완전히 변기 하얀 늙은 밤 향기를 기억하고 네가 떠난 너로 차가운 정정 이거 찾는 거죠? 어? 그 보고 싶다던 사람이 그 사람 맞죠? 아니야. 에이,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콧물을 흘리고 다녀. 흥!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Put your hands in the air. Drop it on. What a, yes sir, what a, 그날 밤은 내가 너무 심했어 네가 진짜로 떠나갈 줄은 몰랐어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 어려웠어 우린 끝까지 가는 성격이 더러웠어 운동원 되는 일로 다투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널 울면서 뛰쳐나간 한 주위를 둘이 다시 돌아오겠지 내일이면 보면 먼저 연락이 없겠지 아침이면 Baby 난 못해 너무나 못돼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 Every day and night I'm so mean Cause I'm so real I'm so real Hey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그대 차라리 떠나자 가게 Baby don't leave me, I know you still love me 왜 이래 솔직히 난 말이 네가 핀 You ain't my lady, lady, lady, lady My lady, lady, lady, lady 보통 남자와 달라 너무 힘들자고 넌 아직도 소녀같이 너무 여려 매일같이 웃어주는 네 곁에 내가 너무 어려 밤보다는 핑계로 약속을 밀어버려 미안한 나 속상한 마음 고개 돌려버려 내 꿈속의 신부 이제 그냥 친구 행여짐이 아쉬운 우리들의 침묵 I'm so real. I can't change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자 가야 You're good girl 시간이 갈수록 나 안으로 갈수록 심한 만남았겠지만 Baby don't leave me I know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난 말해 네가 앞이 You're in my lady, lady, lady, lady My lady, lady, lady, lady 말하지마 괜히 강한 척했지만 속은 달라 날 버리지마 내게는 너만큼 날 이해해줄 사람 없단 걸 yeah. 난 알고 있잖아 You're no, baby yeah. Oh girl Come back to me Yeah, yeah, yeah 네가 사랑하는 사람 Baby don't leave me, you know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난 말해 네가 앞이 You are my lady Everybody say Let's go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Sorry I'm a bad boy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자 가요 You were good girl You were good girl Say what? You were good girl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Sorry I'm a bad boy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자 가야 You are a good girl Yeah Say it 자식이 한 대 얻어 왔더니 이상해졌네. 야, 너 쟤 좋아하냐? 죽을래?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뽀뽀도 처음이지? 헛소리 하지 말고 가져 놔, 쳐. 아, 이거 돌려드렸어야 됐는데. 이젠 재채기는 안 해? 네, 덕분에요. 누가 허락도 없이 애랑 떠들을 해. 이 가난뱅이, 내가 레드카드를 붙이내라고. 뭐? 가난뱅이?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그만해라. 넌 떠나간 여인이나 그리워하시지. 더 이상 함부로 말하면 너라도 가만 안 둬. 함부로? 두 여자한테 양다리 걸친 너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 괜찮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마음이 멍들었죠. I'm still by lose 사랑 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이 뜨거워 I'm still by lose 큰 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같은 하늘 다른 곳 너와 나 네 엄마니까 너에게서 떠나주는 거야 님이란 글자에 저 만나 비가 빠지만 내가 못 나서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웠던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와 만의 인생의 마지막 날로 막이내며 내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마음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마음 멍들었죠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 내 머릿속 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마른 난 촉촉히 기억하리 내 사랑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아 행복은 다 혼잣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 참아 대수롭지 아무렇지도 않아 될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간다 선을 만나도 죽을 만큼 사랑하고 파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너는 떠나도 난 그대로 있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었죠 저 달빛 아래에 나 홀로 잠이 들겠죠 꿈속에서 떠난 그대를 찾아 헤매이며 이 노래를 불러요 때문에 우정을 버릴 거야? 우정을 버린 건 루이가 먼저야. 그리고 내가 어쨌길래 나한테 사랑 타령이야! 너! 걔랑 입맞춘 다음부터 너 이상해졌어. 꼭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루이. 나 프랑스로 떠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용기가 생겼거든. 사랑을 택할 용기. 축하사? 기다려, 루이. 우리의 우정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거였니? 진짜. 너 지금 가면 우린 너의 곁에 없어. 넌 혼자라고! 그래도 널 유혹해? 프랑스에서 까부는 놈들 있으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 우리가 당장 가서 해줄 테니까. 잘 있어, 축하사. 잘했어, 축하사! 어쩌라! 어쩌라! 루이, 이제 안 할게! Están escuchando las horas VIP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You know what it is? 3, 2, 1, 3. Give it to me like, honestly. Our chemistry's not working right now. I can't help it. I got something to say. Get up, 같아 슬픈 거야. I know you know why 답이 없어. 너와 나 모두 새 답이 없어. I know you know 왜는 말이 없어. 어 처음부터 우린 자 다 같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넌 끝까지 답답했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뭘 망설이고 서 있어 baby. 아, 슬슬 도시락을 먹어볼까? 좀 더 멋진 남자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 아 진짜 무례한 게 진짜. 봐! 내가 왜 차요? 너랑 난 이제 데이트 할 거니까. 데이트요? 왜냐면 나 이제 너랑 사귈 거거든. 말? 내가 왜 당신이랑 사귀어요? 왜냐면 난 용기를 냈으니까. 루이처럼 말이야. 눈물이 나는 걸 이별이라 널 만질 수가 없는 걸 I know yeah 떨어지는 날 잡아줘 Hello I hate this love song I hate this love song I hate this love song Yeah, 번진 미소 지금 난 너와 숨어 시간아 멈춰 그녀 원을 갈라놓지 마라. 내게 보내는 거짓말 편지. 이 사람 노래가 싫어. 지난 분들이 너를 떠올리지 않게 잊을 수 있게.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Now, 생각과 다르게도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너나 못 대답은. 어떤 길을 걸어봐도 숨어져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너 울리진 않는지 보이긴 하는지 싹 다 잊었는지 걱정들 다가가기조차 많은 것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에 지새 우주 수백 번 심원해줘 울지 말고 떠나가라 yeah.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로 기에 좋았던 yeah. 기억만 가져가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길을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Oh girl I cry cry my all say goodbye 길었던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줘 조금만 내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늘 그 사람과 행복하게 넌 늘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넌 늘 작은 미련도와 남게끔 잘 지내줘 나 보라 뜻 넌 늘 저 하늘같이 하얗게 뜬 구름과 두 가지 새파랗게 hey. 날 그래 그렇게 웃어줘 아무 위협 없이 말고 떠나가라 Yeah.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길을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편해지기 나를 잊고서 살아가줘 그 눈물은 다 마를 테니 yeah. 하루하루 지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덜 아플 텐데 영원히 함께하자던 그 약속 잊은 추억에 후다득이 보내 bye-bye 항상 이런 노란 봉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요 여러분 오지 말고 자, 좀만 더 크게. 기록처럼 기록처럼 넘기를 수 잘한다. 같이 불러. 술에 보지 말고 떠나가라. 정보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해 기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내 참아 볼만해. 더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오시기로 한 안무 선생님이구나. 아, 오빠 머리 지대로 묶였다. 웰컴. 같이 불러요 여러분. 늦은 밤 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저지 이렇게 대디척여 나 넘시 잘 살 수 있다고 따지며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속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 싫어 너 없는 하루는 길어 빌어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너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눈조차 보이지 않아 더는 살고 싶지 않아 hey!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자, 다 같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바뀜에 나도 모르게 널 떠나 왔던 내 모든 걸 다 바친 노래 아마 사람들은 모르겠지 난 혼자 그 아무도 아무도 몰래 홀로 당겨진 외톨이 그 속에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고기 접어둔 이별을 향한 쪽지 어딘가요 넌 부르는 습관도 나 달라질래 이제 다 웃어줄게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바뀜에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냈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what?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줄래 내가 아파할 수 있게 사랑해요. 아직도 너를 못 잊어 아니 평생을 가도 죽어서까지도 yeah. 내가 준 상처 안 물었는지 미안해 아무것도 해 없는 나라 I'm so sorry 말해 나 거짓말 미안해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노래한대. 근데 첫 곡이 제목이 저거 봐. 하루하루야. 신기하지? 신기하지? 재밌게 봐. 옆에서 올라갈게. 한 줄 갈게. 한 줄 갈게. 형이 삼촌 뽀뽀 한번 해줘야지. 솔직히 오래간만에 한 번만 안 그러면 노래 안 한대. 하루야 준비할게. 하루 주먹만 해줘. 주먹 주먹 주먹 아니야 아니야 주먹 하루 주먹. Están escuchando las horas VIP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Are you ready? Say, are you ready? gracias por acompañarnos. Te esperamos cada miércoles aquí en las horas VIP, solo por nuestra nueva casa,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Gracias, chicos. Y un bello miércoles a todos. Annyeong. 네, 사모님. 합정역입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쌍둥이 빌딩으로 좀 가.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가서 누가 형인지 좀 알아보고. 최기사? 네, 사모님. 나 요즘 잉글리시에 푹 빠졌다. 한번 들어볼래? 네. 일단 처음 만날 때는 헬로 최기사. 아,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How much 최기사. 나 잘하지. 그리고 또 있어. 마지막 헤어질 때는 Goodbye 최기사.